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없어 나도 붙을 수 없어 yeah. 위태로워 보이는 낙엽은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손이 닿으면 단숨에라도 바스라칠 것만 같아서 그저 바람만 받지 가을의 바람과 같이 어느새 차가워진 말투와 표정 관계는 시들어만 가는 게 보여 가을 하늘처럼 공허한 사이 예전과는 다른 모호한 차이 오늘따라 훨씬 더 조용한 밤 가초 위에 달린 낙엽 한 장 부서진 내 끝이란 게 보여 말라가는 거야 전해진 마음속에 고여 제발 떨어지지 말아줘 떨어지지 말아줘 바스라지는 거야 내 눈을 마주치는 너를 원해 다시 나를 원하는 널 원해 yeah. 제발 떨어지지 말아 쓰러지려 하지 말아 Never never fall 멀리 멀리 가지마 Baby you girl 놓지 못하겠는 걸 Baby you girl 포기 못하겠는 가지를 떨지 않아도 자꾸만 떨어지네 그래 내 사랑은 오르기 위해 떨어지네 가까이 있어도 나의 두 눈은 멀어지네 벌어지네 이렇게 버려지네 추억 속에서 난 또 버려지네 Never never fall Never, never fall